이 시편은 51편과 함께 참회 시에 속합니다. 아마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참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1, 2절은 용서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의 내용을 매우 놀랍게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시편 1편의 시는 복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복이 주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운명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죄인의 수고로 인하여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의 몫입니다. 이것은 다 얻고 받는 것입니다. 즉 은혜에 속한 영역입니다.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구약시대에 이것은 성막제사의 절정인 지성소,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써 상징되었습니다. 속죄소,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준엄한 율법을 대변하고 있는 십계명을 덮고 있습니다. 즉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상징이죠. 명백히 죄를 지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한 것도 그것이죠. 그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이보다 복된 자는 성경에 인생 가운데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절에 복이라는 단어는 복수로 사용이 되는데 이중의 즐거움, 행복의 다발, 산처럼 큰 기쁨, 엄청난 축복을 일컫는 강조형 표현입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축복은 실로 큰 기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3절부터 5절에 나오죠. 죄를 자각함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그 고통의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복음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죄의 깊이와 고통을 자각한 사람은 그 자각한 만큼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토설치 않은 죄로 인해서 영혼이 눌리고 심지어 뼈까지 쇠하게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손이 밤낮 자기를 눌러서 진액이 다 나와서 말라버린 것과 같은 존재가 된 자신을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괴로운 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죄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 침묵하면서 쏟아내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내놓을 때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족쇄가 벗겨지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안고 사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겨워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려고 하면 그럴 힘조차 없다고 느끼면서 황금 같은 기회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누른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죠? 회개하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촉구하심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6절, 7절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회를 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형이 선고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심판자의 형이 선고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것이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입니다. 경건한 자는 기회를 알고 기회를 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기회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홍수가 범람해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은신처요, 보호자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가르쳐서 내 인생의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마. 그러니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때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은 짐승처럼 굴지 마라. 억지로 자갈과 굴레로 해야 따라오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짐승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은혜로운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것은 죄를 안고 끙끙거리고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늘 말하듯이 10절과 11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믿는 자. 악인과 여호와를 믿는 자. 악인의 슬픔은 말이나 노새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오지 않으면서 생기는 상처와 아픔들,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죠.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당연히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테니 의심하지 말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푹 빠지게 될 거란 말이죠. 행복에 겨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허물과 죄의 고통과 무게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는 허물의 사함을 받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보통의 천박하고 피상적인 기쁨들과 비교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악 속에서 기뻐함도 아니고 음식이나 포도주 혹은 기름 등에서 위안을 찾는 거 아닙니다. 호의호식하는 기쁨이 아니란 거죠. 이것은 영혼의 즐거움이에요. 영혼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정녕 내가 원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뭔가?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내 영혼의 즐거움을 원한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이걸 채워줄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바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는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과 복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진짜 죄의 무게를 알게 하시고 죄의 무게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를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의 무게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정말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물건이 줄 수 있는 것, 물질이 줄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영혼의 기쁨을 저희가 원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